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. 겨울밤 막다른 골목끝 포장마차에서 빈 호주머니를 털털 털어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으나 인생은 나를 위하여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